Hobbs News.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6일까지의 시험을 전면 비대면으로 시행합니다. 적용 범위는 서울 학부 및 대학원 수업 전체입니다. 12월 7일 이후의 수업 및 시험 형태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에서 나눔 서포터즈 한올 6기를 모집합니다. 서류 접수 기한은 12월 1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기부와 나눔에 관심이 있는 한양대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재학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2학기 기말 강의평가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일정은 12월 7일 오후 1시부터 12월 28일까지입니다. 평가는 한양대학교 포털에서 실시하며 수강한 강의평가 대상 과목 전체를 각각 평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에서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자격 요건은 대학 졸업자이며 12월 3일 이전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입니다. 주요 업무는 연구소 업무 보조 및 행정 지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의 가정집 냉장고에서 2살짜리 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아이의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아이가 생후 2개월 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현재 발견된 아이의 시신은 부검 의뢰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됐던 기아차 광주 공장이 12월 1일 다시 멈춰섰습니다. 1일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1공장 생산직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기아차 광주 공장은 29일 제2공장 근무자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들 3명과 접촉한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실시됐고 이날 오전 이중 1명이 확진돼 확진자는 총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30일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에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모더나는 3상 임상시험 최종 분석 결과 예방효과가 94.1%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종자들 중에 심각한 환자는 나타나지 않아 중증 예방률이 100%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더나는 올해 안에 미국에서 2천만 회 분량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며 승인이 나면 배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은 교회 측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으로 증거물을 확보하고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Hobbs News 12월 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정민,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